이 시편 91편은 삶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확고한 소망과 큰 격려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91편을 읽고 이 약속의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마치 그것을 북한산을 등반하는 것으로 한번 비유해 보십시다. 첫 번째 방식은 비행기에서 땅을 내려다보듯이 전체적으로 길을 찾아서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땅에서 나무를 보고 숲을 헤치고 길을 찾아가듯이 구체적인 현실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방식, 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식, 전체적인 그림을 하늘에서 보고 정상으로 올라가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온갖 위협이 도사리는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삶의 길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언제 어디서 닥쳐올지 모르는 삶의 불행은 갑자기 찾아오곤 합니다. 밤에는 질병이 가만히 찾아오고 낮에는 사냥꾼의 화살이 갑자기 날아듭니다. 3절 말씀이 그런 것이죠. 사냥꾼의 덫이 있고 죽을 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5절, 6절 표현처럼 잠시도 사람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언제 찾아들지 모를 재앙 때문에 밤낮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살게 만드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91편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절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무는 사람,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나의 요새로 삼은 사람은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나는 주님께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4절 말씀을 보면은 마치 암탉이 그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모으고서 그 기초로 덮어 보호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 은총의 날개를 펴셔서 방패와 갑옷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주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은 안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많은 피난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다른 피난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피난처가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여기저기서 돌뿌리를 만나게 되죠. 평탄한 길을 걷는 것 같다가도 뜻하지 않은 돌뿌리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곳곳에 마치 맹수가 또 독사와 같은 그런 위험이 도사리듯 위험을 우리에게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는 천사들을 보내서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너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너의 발이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줄 것이다. 너가 사자와 독사를 짓밟고 다니고 새끼 사자와 살모사를 짓이기고 다니게 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아무리 위험한 인생길이라도 혼자 걷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말합니다. 너가 주 여호와를 너의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너에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너의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주님의 구원을 경험할 것이다. 이것이 14절부터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갖춰야 할 준비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이 일시적인 도움만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기보다 늘 가까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아쉬울 때, 내가 어떤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날마다 돈독한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오래도록 주님께 머무르기를,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난리와 질병의 확산과 전쟁의 소문으로 두려워하는 심령들을 굳게 지켜주십시오. 어디에 있든 언제이든 매 순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무엇보다 가까이 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실감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20편 91편을 읽고 적용하는데 앞서 산 정상에 오르는 것에 비유했죠. 구체적인 현실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보통 뭐 산이나 공원 같은 데 가면은 그 입구에 지도가 있죠. 그 지도에 보면은 그 정상으로 올라가는 여러 등산로를 그 지도에서 보여줍니다. 어떤 것은 구간으로 색깔을 달리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또 곳곳에 이정표를 세워서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정표와 그 구간을 따라서 잘 따라가다 보면 정상에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지요. 마치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 시편 91편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91편을 자세히 보시면 이 말씀을 잘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구간들과 이정표 같은 장치들을 여러 군데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체적으로 이 본문 전체를 세 구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화면을 보시면 1절부터 8절까지가 첫 구간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두 번째 구간이에요. 이것은 신자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구간은 14절에서 16절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어떻게 이 세 구간으로 나눌 수 있는가? 각각의 숨겨둔 이정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정표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정표는 피난처라는 단어입니다. 2절을 보시면은 나는 주님께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9절에도 보시면 피난처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가 주님을 너의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2절과 9절에서 같은 피난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91편은 전체적으로 핵심 내용이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이것이 핵심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9절부터 그 이후가 한 단락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정표가 있어요. 그것은 말한다라는 단어예요. 9절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시면, 우리는 지금 새번역으로 보잖아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9절에서는 개역개정에 너가 말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가 말한다라는 거예요. 신자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렇게 삼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14절을 또 개역개정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14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한다라고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9절에서는 신자가 말하는 내용이 쭉 이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부터 13절까지는 신자의 고백을 말하는 것이고요. 14절부터 끝절 16절까지는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앞에 두 가지 이정표, 피난처라는 말과 말한다라는 두 단어를 통해서 이 시편 91편 전체를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첫 구간 1절부터 8절까지라고 그랬죠? 어떤 내용입니까?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그 그늘 아래 머무르는 사람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은 그 약속에 대해서, 어떤 약속이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신자가 듣고 나름대로 그 말씀을 해석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9절부터 13절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4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신자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내용으로 세 가지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8절까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선명하고 단호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나의 요새시다.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1절,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산다. 그러한 사람은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른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선명합니다.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실 것이다. 전능하신 분의 그늘이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3절부터 7절까지가 그 약속의 축복의 내용이에요. 쭉 한번 보십시다. 정녕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전염병과 백주 대낮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내 오른쪽에서 만 명이 쓰러져도 너에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오직 너는 너의 눈으로 자세히 볼 것인데 악인들이 보응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주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십니다. 죽을 병에서 건져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 숱한 사울의 추격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를 빼내주셨습니다.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그가 죽음의 질병 앞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도,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9절부터 13절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신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 약속의 말씀을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게 이 9절부터 13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신자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보십시오. 먼저 이 신자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약속은 맞습니다. 신실합니다.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이 확실합니다. 9절을 보세요. 내가 이건 이제 신자의 고백이니까 나로 이제 표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내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나의 거처로 삼았으니 내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이 신자는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나의 거처로 삼았으니 이제 더 이상 어떠한 불행도 내게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재앙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자는 계속해서 또 이렇게 고백해요. 11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나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나의 발이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짓밟고 다니게 하시고 사자 새끼와 살모사를 짓이기고 다니게 하실 것이다. 이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석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현실에 정말 불행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현실에 위험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현실에 재앙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현실에 질병이 없습니까? 우리는 잠시만 생각해도 신자인 우리의 현실은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늘 우리는 그것을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편 91편의 이 신자의 해석대로 하자면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은 신자라면 이런 일이 가까이 오지도 않을 거라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말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질병이나 이런 불행을 당하는 사람은 주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말입니까? 가장 높으신 분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혹 뭔가 뒤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질병과 이런 재앙이 닥쳤다는 뜻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지점에서 여러분이 미끄러져서 불신앙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신자의 해석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비슷하긴 한데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른 믿음인 양 착각하고 오해한 것이 이 신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시편 91편의 신자의 해석이, 이 두 번째 단락의 해석이 옳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병으로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없고 여러 재난이나 불행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가 참된 신자가 아니란 말입니까? 만일 이 해석이 진짜 맞다면 이 세상에 과연 참된 신자는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신약 성경을 여러 권 기록한 사도 바울조차도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셀 수조차 없는 무수한 재난과 고통을 당한 장본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걸린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세 번이나 그 병을 고쳐주시도록 간청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고쳐주시지 않아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의 능력은, 내 능력은 너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 병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그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도 들어주시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약점을 주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그 약점을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그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욥기를 보십시오. 욥기 1장을 보면은 욥은 흠이 없는 사람이라, 정직한 사람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느 날 재앙이 그에게 닥칩니다. 재난이 몰아옵니다. 재난으로 인해서 그 많은 재산들을 모두 다 하루아침에 잃게 됩니다. 심지어 일곱 아들과 딸 셋을 하루아침에 잃게 됩니다. 욥 자신도 질병에 걸려서 몸과 마음이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죠. 절친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만일 하나님을 잘 믿고 따랐다면 이런 불행이 닥쳤을 것 같냐? 너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너가 이런 재난 당한 것을 보니까 너에게 뭔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느냐? 욥의 절친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욥의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누구의 해석과 비슷합니까? 시편 91편에 이 신자가 해석한 그릇된 신앙과 맞물려 있어요. 그릇된 해석의 기초에서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욥을 정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판단자이십니까? 누가 재판관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욥기 4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엘리바스는 욥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에게 분노하셨다 그래요. 왜 분노하셨는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 욥의 친구들의 그 말, 그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내용, 그것이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 이런 재앙이 닥친 거 보니까 너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 욥의 친구들의 말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너의 피난처로 삼았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텐데, 너가 뭔가 잘못한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재앙을 주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에게 판결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결정적인 것은요, 오늘 시편 91편 9절 10절에 이 성도가 나름대로 해석한 이 고백이 잘못된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을 최종 판결해 주시는 사례가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9절부터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광야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러면서 이 사탄은 오늘 본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험해요.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이 91편의 신자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다,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해석한 말 가운데 11절 12절이 내용인데 그걸 누가 인용한다고요? 사탄이 인용합니다. 어떤 의도에서 인용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해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인용할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탄은 이 시편의 신자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이 고백이 그릇된 신학이라는 걸 안 거예요. 잘못된 해석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듯하게 성경을 인용하긴 하는데 사단은 어떤 의도로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이 신자의 해석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너를 떠받들어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4장 1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만일 오늘날 우리 역시도 이런 그릇된 신앙의 해석을 갖고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은 결코 신뢰할 만한 분이 아니라는 시험에 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 현실을 보면 우리는 종종 아프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재난을 겪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피난처로 삼은 참된 신자가 아니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자꾸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벌 주시는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오히려 넘어지게 하고, 과연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인가? 신뢰할 만한 분인가?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약속을 주셔서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분인가? 이런 그릇된 신학의 해석으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면서 거기서 미끄러져서 결국 불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선언해야 됩니다. 그릇된 신학의 해석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그릇된 해석을 바로잡고 첫 번째 단락에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살아가는 방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세 번째 단락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으로 바른 길로 안내하시도록 이정표를 주시는데, 그게 세 번째 단락의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주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신자가 고난을 받을 때, 신자가 어떨 수 있다고요?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자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의 원인이 우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에 연대한 그 죄의 영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난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 고난의 원인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하십니까? 그 신자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를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겠다.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겠다 그래요. 그 고난이 찾아오지 않도록, 그 고난이 없도록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고난을 능히 통과하게 하셔서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신자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시겠다. 여호와의 구원을 그 신자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은 단언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라고 불행이나 재앙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한 욥을 보십시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의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고난 가운데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고난을 아예 막아주시거나 애초부터 당하지 않도록 열애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능히 우리가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 인생의 최악의 경우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어떤 신도 어떤 종교도 초월하신 신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저주와 죽음의 고통을 대신 짊어진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신도 그러한 신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저주를 친히 담당하십니다. 그 모욕의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 죽음의 순간까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성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인생에게 가장 최악의 일인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한 예수 그리스도는 이로써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셨고 기쁨과 영광을 가져오셨습니다. 동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는 모든 신실한 신자들에게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중단 없는 기쁨과 영원한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고난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